경야는 김정은 동지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2돌세 즈음에서 여러 나라에서 축전과 축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 네팔공산당 연합중앙위원회 위원장, 말레이시아 전국말라이통일당 총비서, 방글라데슈 사회주의당 중앙위원회 총비서를 비롯해서 수리아, 캄보지아, 기르기즈스탄, 인도네시아, 도이출란드, 러시아, 핀란드, 영국, 에스파니아, 에집트, 베네수엘라 등 여러 나라의 정당 지도자들이 축전과 축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또한 아랍사회부흥당 부총비서, 이란 이슬람교 연합당 부총비서, 김일성 김정일 기금 리사회 공동리사장을 비롯해서 러시아, 중국, 미얀마, 몽골, 파키스탄, 노르웨이, 덴마크, 체스코, 볼스카, 오스트리아, 에콰도르 등 여러 나라의 정계, 사회계, 경제계의 고위 인사들과 국제기구, 주최 사상 연구 조직, 조선 통일 지지 및 친선단체 대표들이 축전과 축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축전과 축하 편지들에서 그들은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세계 자주화를 위하여 싸우신 특출한 공적은 진보적 인류의 마음속에 영원히 아로새겨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축전과 축하 편지들은 경야는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용도 밑에 조선노동당과 조선인민이 당제 7차 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했습니다.